추수 같은 세월을 원망 말아라. 인생도 한번 가면 다시 못 오고 뜬 세상 남을 거란 정성뿐이다. 아, 물새야 울지를 마라. 삼고 흘러